지친 안채 맞는 것이 I can feel some worries under my bed 챙겨야 하는 하니백 cigarette and condom 어디 있냐면 I in my bag 담배 한 갑 절실해 널 피우고 난 다음에 With a gold bullet, yeah. 안심해 넌 오플로, yeah. 우리 사이엔 필요 없지. So no way, so no rule it, yeah. 굳이 돌려 말할 시간 없음. I feel I'm regretting boredom, yeah. 그래서 거의 따라갔음. 나 재미없음. 나 좀 멀어졌어. 당장 우리 몰라도 돼. 사랑인지 좀 더 체크해. 세상은 너무 복잡한데. 심플하게 사는 거 어때? 평생 손 잡고 잘 You are a grown up, ain't it? I'ma take you to 6 feet under And I'ma take you to 9 feet upper We oughta, we can roll it up We can roll it up 담배 한 갑 절실해 널 피우고 난 다음에 더러운 주위를 연기로 덮을래 네 맘이 겹칠 때 머리 비우고 꺼트려